열어 놓고 다친 첫 사랑이길래 꿈속에도 잊지 못해 안타까워 우는 마음 밤하늘에 흘러가는 별 같은 추억이여 헤어지면 못 오는 게 슬픈 이별인가 사랑에 술을 넣어 맺은 첫 술